원하는 것처럼 아직 어서 많은 boys 더심 속에 주인공 city 앞에 and 붙여 우린 원을 좋지 않아 be the one one one yeah 셀 수 없는 밤 나 주인공이 돼 I've been banging with my team 우린 깨있어 it's a fiction 우리 가리키지 in the street I'll stay 요즘 속에 잠시 눈을 붙여 잠에 들지 고민에 손에 잡혀지 머릿속 상상이 없어지 And now we in the zone 가득 채워 우린 걸 단 그대만큼 내 약간 Yeah yeah Yeah yeah Totally in my motion Splash 우리 네게 보낼 시간 느껴 Every time 날 놓친 애들에겐 제발 stop it in my time 점점 쌓여가지 But I'm still not satisfied 당연하게 조준의 말을 쏘지 yeah, yeah, yeah. We're not the same 내 유일한 가치 hey, hey. 하늘을 날아 Fly. 그림을 그려 Scar. 내 머릿속 yeah. We never lose nah. 하계를 넘어 nah. We do I'm so clean so fresh 조명 비춰 더 flash yeah. 담아서 my neck yeah. 보다 내가 빛나게 Let's go yeah. For real one 쳐다보지도 못하게 저 믿을 때까지 더 way Oh yeah yeah yeah So fly so fly 가냥이처럼 we touch the sky 그럼 we done yeah. 모두 날 부러워해 I did it all by myself And now we in a zone ice, ice. 가득 채워 우린 gold 다 그대만큼 늘려 gold yeah yeah yeah yeah yeah falling in my motion splash 우리 네게 보낼 시간 Be nice.